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50일 통합과학 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오늘 굉장히 부담스럽게 타이트하게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굉장히 즐겁고 신나게 공부를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호! 왜요? 오늘 마지막 파트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부터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파트에 들어왔으니까 약간 시원섭섭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해야 또 상쾌하게 이 통합과학 1을 보내주고 여러분들은 또 통합과학 2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랑은 이별이지만 또 2에서 또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또 즐겁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학습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연계 개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강의의 포인트는 요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세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 세포 소기관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길었죠. 26강의 제목이 긴 만큼 많은 내용들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 과거에 다 배웠던 내용들 또는 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에 대한 소개죠, 소개. 처음에 소개를 할 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좀 헷갈리고 걔가 뭐 하는 애인지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자주 보다 보면 다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워서 뭐 접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자주 봐서 익숙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세포의 구조와 기능만 해도 1시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한 30분은 복습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머릿속에 외워지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준비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운을 띄우고 넘어가는 수준 정도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쭉 이어서 이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은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이라는 단원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포도 배우고 세포의 구조도 배우고 생물의 구성 단계도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구성 단계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거고 세포와 세포의 구조 위주로 공부를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세포란 이렇습니다.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본 단위이자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인 기본 단위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바로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포는 이제 좀 쉽게 그냥 기본 단위다.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 설명만 보고 딱 하나의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못 찾는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서 생명활동 조절하는 애로 나온 애는 누구냐면 주인공이 핵이에요. 핵. 핵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그 세포가 생명활동을 어떻게 할지 그 조절. 지금 시기에서는 뭐를 만들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핵이 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에너지 공장에 해당하는 거는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마이토콘드리아. 네, 마이토까지만 쓸게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그 세포 소기관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엽록체.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을 조절하는 건 뭘까? 얘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요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운 수준에서 얘기를 하자면 요거는 세포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포막. 물질의 이동을 조절, 그쵸? 뭐 들여보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 그 다음에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거는 요거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데 세포벽이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나요. 조금씩 나면 됩니다. 이따가 또 공부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생물의 구성 단계는 일단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된다 하는 거는 동물과 식물의 공통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데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들의 모임, 기관들의 개모임, 그래서 기관개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들의 개모임, 조직계라는 것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계가 있냐 없냐, 조직계가 있냐 없냐는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차이고 나머지는 다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생식과 유전 단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사람의 유전도 배우고 맨델의 유전 법칙도 배우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그때 유전 형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목에 힌트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 자, 그 다음에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모양, 색깔, 성질들의 특성, 이거를 두 글자로 형질이라고 불러요. 형질. 그러니까 생물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어떤 특성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모양이나 색깔 같은 거는 형태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형태, 형태에 해당하는 특징. 그 다음에 어떤 성질, 여러분들의 뭐 근면 성실한 정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뭐 이런 것들도 어떤 특징이 될 수 있고 그런 성질에 해당하는 것도 질, 해상 글자 들어가고 형태적이거나 그런 성질에 해당하는 특성들을 다 우리는 생물의 형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생물의 특성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생물의 특성입니다 해도 되는데 생명과학에서는 형질이라는 표현을 독특하게 많이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 원리. 유전 원리에서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DNA라는 유전 물질과 단백질로 구성돼서 약간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 그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물론 이제 풀려 있을 때도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 염색체가 이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 그런 구조를 의미하고 이 중에서 유전 물질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물질 뭐예요? DNA죠. DNA.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DNA에 특정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위를 우리가 이거는 평소에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유전자. 그래서 DNA라는 물질이 쭉 길게 있잖아요. 그 DNA 전체에 빠짐없이 유전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어떤 유전 정보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유전 정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자리, 이거는 어떤 유전자입니다. 이름이 붙어 있고 얘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유전자라는 다른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DNA에서 특정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라는 거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책이라는 거는 종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물질이 DNA예요. 근데 여러분들 책 한 권 있을 때 그 한 권이 여러 종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든 페이지에 다 정보가 있진 않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표지에는 뭐 제목 정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그냥 속지 같은 빈 종이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없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물질인 거랑 거기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 부위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테마 20, 이제 벌써 20이네요. 20번 테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목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포가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냉탕 온탕처럼 생긴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세포의 구조입니다. 이쪽은 동물 세포, 이쪽은 식물 세포. 근데 원체 그냥 귀엽게 캐릭터화해서 그려놔가지고 뭐가 뭔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요렇게 좀 주인공처럼 그려져 있는 게 핵들인 것 같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소포체, 골지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 같은데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얘네 약간 핫도그 같이 생긴 애들은 마이토콘드리아 그림인 것 같고 여기서 여기에 식물세포에서 여기에는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포벽은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게 세포벽이겠죠. 근데 얘를 봤을 때 엽록체는 아마 얘가 초록색이라서 얘가 엽록체인 것 같아요. 이쪽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엽록체의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대화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볼게요.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될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A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포에는 핵과 세포질을 둘러싼 세포막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자면 세포들의 공통 구조는 일단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세포막. 그래서 내부 공간, 세포의 안쪽이랑 바깥쪽, 외부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안쪽만 우리 세포입니다 하고 구분하는 그 경계, 세포막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로 하나의 세포가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안쪽 내부를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질에 포함되지 않는 게 핵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핵. 우리가 조금 전에 DNA라는 유전 물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 유전 물질이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한 정보들, 너무 중요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정보가 손상될까봐 핵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핵은 그냥 그 DNA를 보관하고 있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도의 방이다, 방. 그래서 그 방이 핵이고 그 핵 바깥쪽 부분, 그래서 세포막 안쪽인데 핵의 바깥쪽인 이런 부분들, 요 사이 부분, 이런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는 핵과 세포질을 둘러싼 세포막이 있다. 선생님의 표현을 하자면 세포막 안에는 핵과 그 사이 공간은 세포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는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 안과 밖이 구분이 되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세포막은 세포 안과 밖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조절한다. 그래서 세포 안에는 여러 세포 소기관도 있어. 작은 기관이라는 거죠, 세포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세포 소기관 중에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건 누구게? 라고 했더니 그거 알지. 핵이지, 핵. 핵. 그래서 핵에는 유전물질이, 아까 얘기했던 그 소중한 유전물질이 보관되어 있어가지고 그 유전물질의 정보에 의해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B가 또 얘기합니다.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 그래서 양분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식물이 소나 토끼한테 맨날 뜯어먹히는 이유는 초식동물의 먹기가 왜 되냐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데 초식동물은 못 만들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를 초식동물이 이렇게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와 같은 세포 소기관은 각각 서로 다른 역할들을 맡고 있다. 그래서 세포도 하나의 작은 생명 시스템이야. 이런 다양한 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구성해서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포 하나도 생명 시스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세포랑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알아볼까? 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 얘기할 부분은 일단 생명 시스템 파트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지구 시스템, 역학 시스템을 넘어서 생명 시스템 파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얘가 뭔지를 일단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각각의 생명체는 다 하나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우리는 앞으로 각각의 생명체를 보통 개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그거를 개체라고 불러요. 우리도 하나하나의 개체입니다. 그런 개체들 각각이 생명 시스템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각각의 생명체는 주변 환경과도 상호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생명체랑도, 여러분과 선생님이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듯이 간접적이지만 그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의 정교한 체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고 부를만 하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체에서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세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재에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는 세포이다 하고 구조적 단위 얘기만 3번에 동그라미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밑에 조금 더 내려와 보면 5번 동그라미에 세포는 생명 시스템의 기능적 단위다라는 말이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3번과 5번에. 그래서 선생님 그걸 통합해서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우리 구조를 이루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가락, 팔, 이런 구조를 이룰 때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쌓여가지고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면서 기능적인 기본 단위. 자,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여기를 꼬집으면 아야, 아픔을 느끼죠. 아픔은 어디서 느낄까? 뇌에서 그 정보를 종합해서 아프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꼬집힌 건 여기 있잖아요. 요 손등이 꼬집혔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뇌로 전달이 되는 것인가? 신경세포가 하나, 둘, 요렇게 모여가지고 나의 이런 정보를 뇌까지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할 때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그 기능을 각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도 세포로 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은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단세포 생물도 있어요. 딱 하나의 생물이 세포가 그냥 생물로서, 하나의 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단세포 생물도 있고요.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생물들은 다세포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도, 옆에 있는 고양이도, 강아지도 다 다세포 생물들이죠. 옆에 있는 뭐 어떤 뭐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도. 그래서 그런 다세포 생물들은 이런 구성 단계를 거친다. 아까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에서 잠깐 나왔는데, 자, 일단 세포가 기본 단위인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뭘 이룬다? 조직을 이룬다. 조직은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세포 그룹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조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조직들 중에 여러 종류가 모여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기관이라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듭니다. 기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갖는 것을 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관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들은 심장, 뇌, 그 다음에 뭐 콩팥, 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김새를 떠올릴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생김새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든 거의 큰 틀에서 비슷하거든요. 살짝씩은 다를 수 있어도. 그래서 고유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기능. 심장은 뭐예요? 이렇게. 혈액을 순환시키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폐는 기체의 교환을 담당하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그런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갖는 기관 단계를 이루고요. 그런 기관들이 다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개체가 된다는 거죠. 이런 기본 구성 단계를 갖는데, 아까 여기서 조직이랑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단계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 조직계는 비슷한 조직들의 모임, 전체적인 모임을 의미하고, 이거는 식물에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동물에만 있는 단계는 뭐가 있었냐면 요 사이에 기관계라는 단계가 있었어요. 기관계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면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이 모인 소화계, 그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인 순환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기관계에 속하고, 이건 동물에만 있는 단계다. 요렇게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포들이 많이 있는 다세포 생물은 그 세포가 그냥 젤리처럼 덩어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는 맨 바깥쪽에 세포막이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뭐가 있고, 핵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1번, 2번 건너뛰고 일단 동그라미 3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있고 안쪽에는 유전물질 너무 소중해 보관하자 하고 핵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보관하고 있고, 그 핵과 세포막 사이 공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 핵,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 방금 그 세포막과 핵 사이 공간인 그 세포질, 거기에는 염록체,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솜 등 여러 세포소기관이 있어서 다양한 화학반응. 화학반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물질의 합성이나 분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2번의 내용이 거의 이 내용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세포막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는 세포는 핵이나 여러 가지 세포소기관으로 구성된다.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포 자체가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칠판에는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포의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왔죠. 왼쪽은 동물 세포의 그림이고 오른쪽은 식물 세포의 그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양쪽에 모두 존재하는 거 하나씩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일단 가장 바깥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물론 이제 식물 세포의 경우는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동물 세포는 가장 바깥에 경계를 이루는 게 세포막이죠. 여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아 너무 소중한 거 보관하는 장소 뭐였어? 핵이었죠, 핵. 그런 유전물질, DNA 보관하는 장소 여기 식물세포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이름 기네, 에너지 만들어내는 장소.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소포체라는 것도 양쪽에 다 있고, 골지체도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라는 것도 양쪽에 다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막과 그 다음에 핵의 사이 공간, 세포질의 명칭도 써있죠. 자, 그러면 동물세포는 다 동그라미가 쳐졌는데 식물세포는 동그라미 안 쳐지고 남은 게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엽록체와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해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의 맨 밑에, 131쪽 맨 밑에, 표 밑에 써 있습니다. 엽록체와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서기관이다. 요건 체크 좀 해놓고. 그러면 액포는 왜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안 돼 있으면서 그림에는 얘만, 이쪽에만 그려져 있냐. 액포가 동물세포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식물세포에 유독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세포에는 그리가 애매해. 잘 없고, 뭐 있어도 뭐 조그맣거나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액포를 그릴 때는 보통 식물세포에 그리지만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엽록체와 세포벽. 이렇게 체크해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 그림이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 밑에 거대한 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 표를 맨 위에서부터 보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두 줄 먼저 볼게요.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는 막이죠. 경계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물질 출입을 조절해요. 우리가 얘가 경계니까 얘를 통해서만 뭐가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경계를 이루는 김에 누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얘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죠. 세포막은 모든 세포의 공통구조예요. 공통구조.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이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얘만, 식물세포만 단단한 벽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동물세포는 그런 단단한 벽이 따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핵부터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로 연결되는 이 네 개의 세트를 공부할 거예요. 얘네들을 왜 세트로 묶어서 공부를 하냐면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핵에는 그 키워드가 안 써있지만 보세요.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한대. 근데 소포체는 단백질을 다른 데로 운반한대. 골지체는 단백질의 변형과 분비에 관여한대. 공통 키워드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묶을 수 있는 소기관들이 바로 이 네 개인데요. 지금 여기서 왜 핵은 왜 묶인 거냐? 이 핵에 그 단백질 정보, 쉽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우리가 뭐 장난감이든 뭐든 이렇게 조립할 때 어떤 뭐 가구가 됐든 설계도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하나하나 그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설계도를 보면서 뭘 조립을 하죠. 그런 것처럼 뭔가 조립할 때, 뭔가를 만들 때 그 정보, 어떤 부분에 뭐를 붙일 것이냐에 대한 정보가 어딨냐면 그게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진 DNA에, DNA의 유전자라는 그 정보가 바로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는 유전자는 단백질 설계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설계도가 이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 유전 물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보솜은 실제로 얘가 단백질을 이 설계도 보고, 설계도가 첫 번째는 이 아미노산을 잡아온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뭐였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길게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 단위체 얘기할 때.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는 그 기본 단위체들을 잡아다가 붙여서 만들 건데, 펩타이드 결합시켜서 만들 건데, 근데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오고 두 번째 자리에는 어떤 아미노산이 올 것인지가 설계도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에 있는 순서대로 요 아미노산 다음에 다음 아미노산 붙이고 그 다음 아미노산 붙이고, 실제로 그 아미노산을 잡아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라이보솜이라는 작은 덩어리 모양의 그런 세포 소기관이고요. 얘는 엄청나게 작아요. 이렇게 알갱이처럼 생겼어요. 얘 자체도 작은데 그 조그만 애가 정보 계속 읽어가면서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이보솜이 굉장히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다. 그리고 소포체는 여기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핵이랑 보통 이렇게 연결된 막 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 소포체에 라이보솜에서 지금 단백질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붙이고 그 다음 거 붙이고 그 다음 거 붙이면 점점 이 사슬이 길어지겠죠. 우리가 그렇게 긴 사슬을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라고 부른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그렇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반복하면 이제 외워질 테니까. 그래서 아미노산을 계속 잡아다 붙이면 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지는데 그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이 소포체 안으로 밀어넣어요. 라이보솜이 합성하면서 점점 길어질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 소포체 안으로 계속 넣습니다. 넣으면서 합성해. 그래서 합성된 단백질이 소포체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그러면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얘를 어디론가 보내야겠다 해서 포장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포체의 역할이다. 자, 그럼 보통은 소포체에서 골지체라는 또 다른 어떤 그 막 구조로 돼 있는 부분으로 보내거든요. 여기서는 여기 표현이 돼 있네요. 여기가 소포체고 지금 여기가 골지체입니다. 그럼 얘 여기서 포장해가지고 보통 골지체로 많이 보내요. 그러면 소포체에서 운반되어 온 단백질을 변형하거나 밖으로 이 단백질은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밖에 내보내서 써야 되겠는데 하면 밖으로 내보낼 때 얘가 또 포장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골지체다. 이렇게. 그래서 핵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라이보솜이 이거 붙이고 그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붙이고 실제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라이보솜이라는 아주 중요한 소기관이 하고요. 그 만들어진 것들을 소포체나 골지체로 이렇게 점차 보내면서 운반하고 변형시키고 완성시키고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 얘기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정교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 관련된 4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갈게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래서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모든 세포가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세포 호흡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 마이토콘드리아다. 그 다음에 염록체는 뭐 알고 있죠, 여러분들.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고 거기서 포도당이라는 영양소, 쉽게 말하면 영양소, 그 다음에 유기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합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액포라는 게 주로 식물에서 많이 발달하는 형태라고 했는데요. 액포는 그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안에 뭔가를 이렇게 버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액포에다가 갖다 버린다. 그래서 여러 노폐물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영양분이나 색소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졌을 때 여기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액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생장과 삼투압 유지에 관여한다라는 거는 얘가 만약에 안에다가 용액을 많이 채우면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빵빵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형태 유지 뭐 이런 것들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워지진 않을 거니까 앞으로 꾸준히 조금 계속 반복해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생명체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생명 시스템인가요? 맞습니다. 하나의 세포만 해도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의 완성된 개체의 생명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포는 세포막으로 외부와 내부가 구분된다. 맞습니다. 그 경계를 지어주는 게 세포막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나요? 아니죠.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건 누구? 염록체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 골라보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단위든 기능적인 단위든 뭔가 단위다 하면은 세포 골라주시면 돼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에서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단백질 만들어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핵의 역할이다.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염록체는 어디에만 있다? 식물 세포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라이보솜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거기서 아미노산 잡아다가 뭐 만든다 그랬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조그만한 세포 소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세포막이죠. 세포막. 그래서 세포막인데 산소가 지금 들어가고 싶어해.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구성하는 이 분자들이 야 산소 지나간대 옆으로 좀만 가봐 하면서 산소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랑 크게 뭐 사이즈가 다르지도 않은데 나트륨 이온이라는 애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안 비켜줘요. 그래서 이 이상하게 생긴 애가 이온, 나트륨 같은 이온, 너는 나를 통과해야만 한다 라고 여길 지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마카롱 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내용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이 대화 내용을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 뭐야 무서워. 세포막 혼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세포막은 투머치 토커였다고 한다. 그래서 계속 세포막이 혼자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난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친수성, 꼬리 부분은 소수성을 띠지. 친수성은 무슨 뜻이에요? 물과 친한 성질, 물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고 소수성은 물을 싫어하는, 물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꼬리 한 분자 안에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싫어하는 부분이 같이 있는 그런 독특한 분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성은 소수성끼리 다 있어서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룬다. 이건 이따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하고 단백질은 인지질의 이중층을 관통하거나 위에 붙어 있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아까 봤던 조금 전에 넌 여기를 통과해야 돼 했던 걔가 바로 단백질인데요. 그런 역할을 한다. 난 세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그리고 어떤 물질은 이중층을 직접 이동할 수 있는데 직접 이동할 수 없는 애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물질의 이동 방식을 확산이라고 해. 그래서 확산 말고 삼투를 이용해서 물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그런데 삼투를 통해서 물이 이동하면 세포의 모양이 더 빵빵해지기도 하고 홀쭉해지기도 하고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식물 세포를 세포 안의 농도보다 더 높은 고농도의 용액에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쪼글쪼글해지다 못해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될 수 있다. 그리고 세포벽이 없는 동물 세포를 세포 안의 농도보다 더 높은 고농도 용액에 넣으면 물이 밖으로 막 빠져나가가지고 세포가 쭈그러들 수 있다. 라는 굉장히 욕심이 많죠? 말 욕심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소개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자, 그래서 세포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역할은 뭐예요? 세포 주변의 환경 요소와 세포 사이에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일단 얘 1차적인 역할은 이 막의 경계, 이 세포의 경계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포입니다. 여기서부터 세포입니다. 이런 경계를 이루는 거고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과 또는 옆에 있는 세포와 이런 것 사이에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의 특성은 모든 물질을 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허락한 애들만 통과시키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요.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아무나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의 구성은 인지질이라는 물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인지질 먼저 볼게요. 아까 인지질은 한 분자 내에서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물을 좋아하고 꼬리 부분은 물을 싫어해.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 저 꼬리 부분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우리 세포가 있으면 세포 내부도 그냥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로 꽉 차 있어. 그리고 세포 밖은 사정이 좀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세포 밖도 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세포가 물 속에 잠겨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소에. 그 주변도 다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애는 누구겠어? 머리 부분은 기분이 좋겠죠. 내가 좋아하는 물이 어딜 둘러봐도 있어. 근데 꼬리 부분은 나 물을 정말 싫어하는데 주변에 물이 너무 사방팔방 있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열이 돼요. 물을 좋아하는 머리는 어딜 봐도 물이니까 바깥쪽을 향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싫어하는 애들은 안쪽에 걔네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물을 좋아하는 머리가 물을 다 차단해주고 안쪽에는 물 싫어하는 애들끼리만 자기들끼리의 어떤 세상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질 분자가 한 층, 그 다음에 맞은편에 또 한 층, 서로 반대,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반대로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 해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에, 친구랑 산에 갔어. 그런데 늑대 무리에 휩싸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어떻게 배열하겠어요? 서로 강강수월래 대형으로 손을 잡고 안쪽을 바라보면서 늑대들을 등지고 서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럼 너무 불안하잖아. 내가 지금 늑대를 안 보고 있으면 늑대가 나한테 달려들지 막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늑대에 가득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늑대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친구들과 등을 지고 서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속에다가 인지질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중층을 만들어요.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경계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이렇게 막단백질이 콕콕 완전히 관통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위에만 살짝 걸쳐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막단백질들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물질이 이동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기도 한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 두 가지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확산입니다. 뭐 확산이야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봤을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을 경계로 어디가 더 고농도고 어디가 더 저농도라는 어떤 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고농도인 쪽에서 저농도인 쪽으로 그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입니다. 그럼 고농도인 부분에서 저농도인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물질이 직접 이동한다는 거는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인데 그 물질이 얘를 통과해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때는 그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확산이라는 방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막을 경계로 양쪽에 농도 차가 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맞추고 싶어 해. 양쪽의 균형을 너무 맞추고 싶어. 그런데 여기가 고농도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동하는 거예요. 나 적은 대로 갈게. 내가 알아서 찾아서 갈게. 그렇게 이동하는 방식이 바로 확산이다. 그래서 이 확산의 그 구체적인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까 인지질의 이중층이 있고 거기에 막 박혀있는 막단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인지질 이중층 자체를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요. 통과가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요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중층을 통과하는 물질이 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크기가 충분히 작은 애들. 아까 산소 지나가는데 조금 비켜줄까 했던 그런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분자는 작은 편이에요. 작고 요 사이를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알아서 자기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과 잘 결합하지 않는 물과 친하지 않는 성분의 물질들은 지용성 물질이나 지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방 성분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 크더라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조금 전에 봤던 이 그림에서 재보세요. 만약에 여기를 관통해야 돼. 요 인지질 이중층 자체를 관통해야 돼. 그럼 내부에 어떤 공간이 있냐면 물 싫어하는 애들로만 구성된 공간이 있어요. 요 존이 있어.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걔네들하고 친한 성질을 가져야만 그 긴 구간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 부분은 짧아요. 여기 지나가면 금방이야. 근데 지나고 나면 이만큼 긴 구간을 물 싫어하는 애들로만 가득 찬 곳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그 공간을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지나갈 수 있을까? 지나가게 놔두지 않겠지. 그래서 걔네들은 못 지나가고요. 똑같이 물 싫어하는 애들은 야 나도 물 싫어해 하면서 같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지나갈 수 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사이즈가 조금 있더라도 지나갈 수 있는 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겠어요?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물을 좀 좋아하는 물과 친한 성질을 가진 애들은 그 중간층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꼬리층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보면 나트륨이나 칼륨 같이 이렇게 이온인 애들. 우리가 이온 공부했죠? 원자일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은 몇 쪽이었던가? 1쪽 알칼리 금속이었어요. 1쪽 알칼리 금속들은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 아 바깥 껍질 하나 있어. 아 이거 버리고 싶다. 이거 버리고 안정해주고 싶다. 해서 전자 하나를 일부러 잃어버리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었잖아요. 얘들은 그래서 주로 이런 그 플러스 1가짜리 양이온으로 잘 있다. 근데 이렇게 이온이 되는 순간 물이랑 친한 그런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 중간층을 통과할 수가 없어. 얘네들 스스로는. 사이즈는 작은데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통로 단백질 그런 것들이 도와줘야만 이동할 수 있고요. 포도당이랑 아미노산도 그 물과 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층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산소나 또 누가 있었어?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애들은 그냥 바로 통과가 됐다. 또는 지질 같은, 그래서 물과 별로 친하지 않은 성질을 가진 애들은 이 중간에 이 살벌한 구간을 지나갈 수가 있어서 통과가 됐다. 하지만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처럼 이온화된 애들이나 아니면 포도당 아미노산처럼 좀 물과 친한 부분이 있는 그런 애들은 바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막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한 통로를 열어줘야만 이동할 수 있는 종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크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자기 스스로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입장권이 발부가 안 돼. 그래서 따로 문 하나 파주세요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는 삼투입니다. 삼투는 이제 134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배웠단 말이에요. 어린이 시절부터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나요. 아까도 그런 상황이 있었죠. 확산 얘기할 때도. 세포막을 경계로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야. 그런데 그 물질이 고농도인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건 우리가 확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물질이 이동할 수가 없어. 여기가 고농도인 건 확실해. 근데 예를 들어서 걔가 막 분자가 너무 커. 그 물질이 너무 커. 그래서 세포막에서 단백질을 이용해도 갈 수가 없는 어떤 사이즈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너무 커서 일로 갈 수가 없어. 이동이 불가능. 직접 이동이 불가능.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농도 차이가 나는 걸 못 견딘다 그랬죠. 아, 지금 너무 불편해. 우리가 원자가 전자 딱 하나만 마지막에 갖고 있는 것도 못 견뎌가지고 아, 이거 갖다 버리고 싶어. 막 불안해 했던 것처럼 얘도 이 농도 차이를 못 견뎌. 아, 어떻게든 맞추고 싶어. 그러면 지금 이 물질이 못 가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물이라도 일로 보내자. 그 물질이 직접 못 오면 물을 일로 보내가지고 얘를 희석시켜버리자. 그게 바로 삼투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나는 두 용액이 있어요. 그때 물이 용질의 농도가 더 낮은 쪽에서 더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해가지고 그쪽을 희석시켜버리는, 그래서 농도 차이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삼투입니다. 그래서 확산이랑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양쪽에 이렇게 U자 관에 가운데에다가 막을 하나 경계를 주는데요. 이 막은 선택적인 투과가 가능한 막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 밀봉해 놓는, 못 지나가게 하는 그런 막도 아니고 아예 다 뚫려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적당한 크기의 애들만 지나갈 수 있어. 이 구멍보다 작은 애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구멍보다 큰 애들은 못 지나가게 돼 있는 선택적인 투과성을 가진 그런 막을 가운데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물 분자는 이만해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설탕이거든요. 설탕 분자. 설탕 분자는 더 커가지고 이길 못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물은 이동할 수 있지만 설탕은 이동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여기서는 제시가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이 막을 경계로 이쪽은 지금 노란색으로 되는 게 설탕입니다. 물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이 그림에서 생략돼 있고 이쪽에는 설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어요. 같은 양의 물에. 근데 이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두 배 많은 설탕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디가 고농도야? 이쪽이 고농도, 이쪽이 저농도잖아요. 그럼 지금 어때요? 언짢지. 굉장히 불편해. 이 농도 차이를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설탕, 너 절로 가! 하고 말을 걸고 보니까 설탕이 저는 못 가요. 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못 간대.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쪽을 희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막 물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이 상태로 놔두면 알아서 물이 일로 움직여요. 물이 이쪽으로 오면 전체적으로 이쪽의 용액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쪽의 용액의 그 높이는 낮아지고 이쪽의 수면은 높아지는. 왜? 물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비슷하죠? 이 정도 물에 6개. 요 정도, 한 2배 정도 물이 될 거거든요? 2배 정도 물에 이제 2배의 설탕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그게 바로 삼투다. 누구를 보낸다? 물을 보낸다. 용질이 못 가는 경우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투현상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식물세포의 그림인데요. 식물세포를 만약에 세포 내부 농도랑 바깥 농도랑 같은 상황에 놨을 때 그럼 지금 농도가 같아요. 안과 밖의 농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동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동해요. 근데 들어온 만큼 나가요. 세포 내부와 외부의 농도가 같으면 들어온 만큼 나가서 밖에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세포의 형태,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더 낮은 용액, 그러니까 바깥에가 더 저농도고 안쪽이 고농도인 그런 상황에서는 아 불편하죠.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용질이 못 움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안으로 집어넣어. 물을 집어넣어. 그래서 안쪽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많고 나오는 물도 없진 않은데 전체 총량으로 보면 들어온 애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세포가 더 빵빵해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깥이 더 고농도일 때 그럼 바깥이 더 진해.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나가서 바깥쪽을 희석시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안 들어온 건 아니지만 밖으로 나가는 물이 훨씬 많다. 그럼 어때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얘가 막이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벽도 있죠. 원래는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이렇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포벽은 단단해서 못 쪼그라지고 세포막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분 부분 떨어져 나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건 세포벽이 있는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된다. 왜? 바깥쪽이 더 고농도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보통 김장할 때 바깥에 소금을 엄청나게 많이 치면 그 배추 세포에 있던 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애들이 쭈그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역시나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같을 때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겠지만 그 양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부피 변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바깥쪽의 용액이 더 저농도라면 그러면 안쪽이 고농도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아 불편해 불편해. 밖에서 안으로 물을 더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안쪽을 희석시키고 싶죠. 물론 밖으로도 나가겠지만 양이 많진 않고요. 들어오는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얘가 빵빵해지다 못해서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서 잡아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터져버려요. 들어오다 못해서. 그래서 풍선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일 때는 불편하죠. 희석시켜야지. 어떻게? 안에 있던 물을 밖으로 많이 많이 보내서 바깥쪽을 희석시키려고 출동하겠죠. 물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양이 적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많이 이동하니까 안쪽이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는 모양이 된다라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세포의 특징은 더 낮은 농도의 용액에 담그면 애들이 세포와 부피가 커지고 같은 농도에 두면 부피는 변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농도에 두면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애들이 보통 쭈그러드는데 근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있어서 그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우리 세포막은 선택적인 투과성을 갖는다는 것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아무나 내보내고 아무나 들여오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물질을 골라가지고 이동시킨다. 그래서 그런 선택적인 투과성을 나타내는 것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인지질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포는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포막은 이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기 때문에 어떤 거 필요한 건 들여오고 노폐물은 내보내고 얘는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조절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포는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죠. 이 밑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이해되니까 이걸 막 굳이 달라 외우지 말고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그 주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3쪽에 있는 빈칸 채우기인데요. 세포막은 선택적으로 물질을 통과시키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슨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은 무엇과 단백질로 구성돼요? 무슨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 칼륨, 이온 이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통과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OX.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물을 싫어해요? 아니죠. 꼬리 부분이 물을 싫어합니다. 틀렸고. 세포막에서 인지질은 머리 부분끼리 서로 마주봐요? 아니죠. 꼬리 부분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아, 물 싫어, 물 싫어. 이런 상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직접 이동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해. 그것을 확산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은 기체가 직접 세포막을 통과한다.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O2, CO2가 주로 일어나거든요. 얘네들은 직접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O, XXOO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34쪽.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나는 두 용액이 있어요. 그때 물이 이동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아 희석시키러 갈게 하고 물이 이동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삼투라고 한다. 그래서 요건 틀렸고. 그 다음에 적혈구를 세포 안의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 고농도에다가 넣었어. 그러면 어때요? 쭈구렁이 되죠? 용혈은 터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농도에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X. 식물의 뿌리털에서 물이 흡수될 때 삼투가 일어난다. 이거는 외부, 식물 바깥에 있는 그 외부 공간의 농도보다 식물 세포 내부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물이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이 고농도로 들어가서 희석시키는 원리라서 이것도 삼투의 원리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은 식물 세포에서는 그럼 더 고농도에 집어넣은 상태.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서 희석시키려고 다 출동해가지고 안쪽에는 물이 적죠. 그럼 세포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쭈그러들 텐데 그때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게 됩니다.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를 통해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세포는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덕분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이 XXOOO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 전체 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파트에 이 생명 시스템이 여러 테마가 이제 한 시간에 같이 다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렇게 조금 바쁠 수는 있다. 하지만 전혀 뭐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명칭 같은 것들은 앞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